가질 수 없는 그날, 내 나라, 내 민족끼리 죽이고 죽여야만 했던 동족 상쟁의 피를 내놨던 그날, 철사줄에 꽁꽁 묶인 채 몸부림치며 목이 메어 통곡하시며 화양연기 속으로 끌려가시던 당신, 그때 나는 어린 것을 등에 업고 굶주림에 지친 배를 움켜쥐고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채 폐허가 된 거리를 헤매이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어린 것의 두 뺨을 적시곤 했답니다. 앞날 같은 그날을 뒤로 한 지도 온 36년, 아직도 생사조차 알 길 없어 정한수 떠놓고 본수 재배 올리면서 당신을 불러봅니다. 백발노인이 되었더라도 좋으니 꼭 사랑은 계세요.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 못다한 젊음을 다시 찾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될 날을 기다리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의 없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빌겠어요. 여보.